지어 나는 사랑했고 시들지 않는 영원한 가슴에 꽃 산악 같은 내 가슴에 당신은 오아시스 영원한 내 사랑의 동반자 당신이 내 가슴에 꽃이 된다면 나는 당신 벌나비가 되어 내 가슴에 사랑의 물로 영원히 시들지 않는 아름다운 가슴꽃 피우리 나는 사랑했고 시들지 않는 영원한 가슴에 꽃 산악 같은 내 가슴에 당신은 오아시스 영원한 내 사랑의 동반자 당신이 내 가슴에 꽃이 된다면 나는 벌나비가 되어 내 가슴에 사랑의 물로 영원히 시들지 않는 사랑스런 가슴꽃 피우리 당신이 내 가슴에 꽃이 된다면 나는 당신 벌나비가 되어 사랑의 물로 영원히 시들지 않는 아름다운 가슴꽃 피어리